비 올 따라 흘러가듯이 그리운 그 시절로 흘러가겠네. 흘러가듯이 그리운 그 시절로 흘러가겠네. 별들이 모여 사는 사랑의 나라로 여울처럼 찾아가리 당신의 꿈을. 꿈길에 둘이 서서 마주 웃으리. 바람 따라 돌아가듯이 그리운 그 시절로 당신의